널 보고 보면 바보같이 그냥 웃어 마냥 좋아하는 너면 She makes me a teenager 매일 떠난 she major 우리 둘이 teenager hey, yeah. 너만은 내 품에 있기를 바래 매일 밤 너만을 생각해 yeah, yeah. 넌 날 특별하게 만들어줘 Yeah, you make me think, you make me think. 유치해줘도 뭐 어때? We are so young. Yeah. You make me think, you make me think. 유치해줘도 뭐 어때? We are so young. 날 봐봐봐봐봐, 널 보면 바보같이 그냥 웃어. 마냥 좋아 난 너면. She makes me teenager, 매일 더 내 심해. 우리 둘은 teenager, ayy.